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5일 국방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강행 추진하는 이유는 추문 사건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박근혜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까발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미군 문제연구위원회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가서명한 당국을 규탄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비롯한 10여 개 단체는 16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남조선의 120개 민족 단체들은 17일 서울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1세기 을사 5조약인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5일 광화문 앞에서 사드 배치와 남조선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16일 박근혜 역적 회당의 사드 배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